쪽은 리치 Dirty cash 위에 배부른 니치 money 제발 좀 잡잡해요 똑같은 dirty money 부모 형제와 친구 마저도 버린 money 학교에서 나의 맘 대신 하얀 봉투들이 사랑이고 똑같은 dirty money 사과 하나 없는 사과 상자 속에 비열한 자들의 욕심이 가득해 내 숨을 막는 dirty cash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자 미친 소리로다 내 꿈을 막는 dirty cash 행복의 기준마저 돈이 되는 세상 내 꿈은 얼마 똑같은 dirty money 도심에 깔린 바다 속엔 고기는 없고 넘치는 수리바다 속엔 양심 없어 한탕 죽이와 퍼져먹는 것이 만연한 이 사회가 과연 내 나라가 맞나 예쁜 여보직 가방에 넣고 밤거리로 찾아 헤매는 너 똑같은 dirty money 제사상 앞에 싸움판이네 부모 형제보다 돈이 더 중요해 내 숨을 막는 dirty cash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자 미친 소리로다 내 꿈을 막는 dirty cash 행복의 기준마저 돈이 되는 세상 내 꿈은 얼마 모두들 yeah yeah yeah 도대체 이게 뭐니 똑같은 세상에서 내가 나보소 모두들 yeah yeah yeah 똑같은 저린 뭐니 돈이 꿈을 이뤄 let's go yeah 돈 먹고 돈 먹고 머리 쓰다 욕먹고 더러운 돈 때문에 이 사회가 썩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꿈을 팔고 이 세상은 돼지들의 보물 장터 너의 꿈이 이렇게 빛날 수 있어 100원 하나에 기뻐하던 난 어딨어 돈이 나를 바꿔 너와 우리 바꿔 미친 세상 너무나 바빠 yeah. Dirty Dirty Save money No I don't want your dirty cash 하하 너도 불행해 보여